우리나라 개성시 송악산 휴양소에서 전쟁 로병들의 여름철 보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국해방 전쟁 참전자들을 위해 이곳 종업원들은 학생 소년들과의 상봉 모임을 비롯해서 문화 정서 생활을 다채롭게 조직하여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